미달게 넣어보네 신호통해 내가 너에게 다가간 건데 자꾸 왜 헷갈리게 해 When the cold grips up on your waist 내 손 전해 You get close again 영원하게 너와 원해 Not the one day I see it all push and pull 모두 넘겨짚게 너한테 배팅 후 직진해봐 like a foxy 지조르지 기진의 위치는 미지의 좌표기 신비로움 잡힐 듯 잡히지 않아 대감기듯 굴려쳐 바퀴를 이 발칙함에 I'm not gone 내게부터 봐도 가까이 그 느낌 마치 삐끼삐끼 빌미 사물분이 내게 이미 빠졌어 심히 yeah. 심히 너를 알고 싶은 심리 보도 연결고리 공감을 이끌어 내 시끄러운 공간을 벗어나 뜨거운 대화인 push and pull